down, one, two, three. 내게라도 보이지 않지 움직임. 뭔가 알고 있지. 널 찾아야만 끝이 나는 노래. You're in, holy moly, no way, way, way. 멈춰가 발로 숨쉬기. Once in a blue moon, all day. 가슴 소리부터 시작해 움직이고, 매일 night, night. 노인도 아니고.